다시 지금 방금 전까지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잠재태하고 현실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얼레지를 사례를 들어서 말을 했는데 얼레지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내가 정말로 성숙한 얼레지가 돼야지 이렇게 선 이런 뜻이 있겠어? 그런 뜻이 있겠어? 얼레지 마음인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자연현상도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설명할 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물 안에다가 얼레지라고 하는 야생화 안에다가 이쪽에 목적을 우리가 집어넣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자연목적론이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더 이상 얼레지의 일생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제정신 아닌 사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겠지. 어? 그건 이제 그래서 목적론은 뭐냐? 어떤 자기가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잠재태가 여기 있고 잠재태가 운동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현실태로 구체적인 현실태로 가는 게 있는데 여기 현실태가 지금 목적이죠. 목적 그렇죠? 목적인데. 그리고 여기 이제 잠재태에다가 뭐가 풀었느냐 운동 아니냐 여기다 이제 진료가 더해진단 말이에요. 진료가. 그렇죠? 이렇게 가는데 자연의 사물에게 이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좀 착각이란 말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이것을 자연 사물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을 갖다 자연사물에 대해서 목적론을 부여하는 것 같다. 이게 자연목적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목적론은 더 이상 오늘날 타당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해요. 자연목적론은. 자연목적론은. 그렇다면 자연목적론이 무너지고 자연목적론에 이제 대립되는 게 뭐냐? 이른바 기계로. 즉 얼레지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은 얼레지 안에 뭐 DNA를 가지고 설명한다든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계론적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생물학적 그냥 유기체론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유기체의 특성상 그렇게 간다라든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목적론은 이제 오늘날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하나의 목적론 이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린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 신발식지 아들이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 애들을 두면 어른이 돼? 내가 어른들이 한 말 중에 제일 황당한 거 애들은 다 애들을 두면 알아서 큰단다. 알아서 크기는 애들이 아우 똥비정 치우고 막 이렇게 엄마 저 좀 줘봐 이래. 그래? 알아서 크기 네 뽕이야. 알아서 크나? 어른이 되나? 아니지. 어른이 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힘은 가지고 있잖아. 근데 고양이하고 사람의 어린이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고양이는 아무리 거기다 젖을 주고 엄마가 젖을 먹고 사람이 젖을 먹여도 고양이는 고양이가 돼요. 어린이는 다른 동물이 될 가능성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사람이 될 가능성만 가지고 있어. 그죠? 그게 바로 어린이가 사람이 될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에게 어떤 목적이 있다. 너 왜 인생을 그따구로 살아? 아,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즉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어린이가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죠. 그죠?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처음입니다. 목적론을 설명하는데 사람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 말고 뭔가를 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정신적으로. 근데 그 목적은 남이 부여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가 세우는 거거든요. 그죠? 좋은 경우 있잖아. 뭐예요? 자기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 꼭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네? 촛불 장수라도 좀 해야 되잖아, 요즘 같은 때.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 누구야? 촛불 탄 놈이 누군지 알아? 그래가지고. 그럼 잡아 족친 다음에 내가 50원이라도 더 받고 팔아야 되지 않겠어? 이명박이 생각이 그거 아니야, 지금. 누구야, 촛불. 돈은 어디서 나고 촛불 파는 놈 누군지 알아서 보고하라고. 걔 대가리 속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걔 인생의 목적이 뭐야? 어떻게든지 남보다, 남을 밟고 올라가서 남보다 윗사람이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게 목적이야. 그 이상인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서 그렇게 말해? 생물학적으로 67이나 먹었어요. 처먹을 때로 처먹었어. 생물학적으로 이제 곧 죽어. 사실 반 짜야 돼. 반 짜야 돼. 중국에서는 이 사람이, 70살이 넘어, 그 현직에 있는 동안에 70살이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그럼 애초에 선출을 안 해요. 중국의 지도부. 70이 넘어가면 이제 관을 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성숙했죠. 완전히 성숙했지.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왜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없는 거야. 뭔가 없는 거야. 이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인간은 유명한 말이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간은 어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데피니션, 그러니까 정의를 내린다. 그럴 때 정의는 그 어떤 특정한 대상에 속해 있는 유, 종류가 뭐고 플러스 종차로 한단 말이에요. 즉 인간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인간은 또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사람은 동물에 속하죠. 그죠? 사람은 동물류란 말이에요. 그럼 얼레지는 얼레지부터 해봅시다. 얼레지는 엘러지가 아니라 얼레지는 뭐예요? 식물에 속하죠. 그죠? 그러면 다른 식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얼레지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딱 얼레지만 가지고 있는 특징. 이 양반들 헛했구만. 알고 보니 야생화 탐색하러 다니면서 묻지마 관광만 한 것인 것 같아. 안 돼. 지금 나 앞으로 묻지마 관광팀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레지만 가지고 있는 그쪽. 얼레지만 유니크하게 가지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어떻게 말하냐. 사람은 동물에 속해. 근데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이거라고 했어요. 이성적. 근데 인간이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동계산을 잘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고 더 나은 목적을 스스로 설정해 나가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이성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자기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관조하는 삶을 사는 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요, 높은 관직에 올라서는 것도 아닌.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사람은 말입니다. 태어나서 적당한 영향만 주어지면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다시 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되었다 해서 그걸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어요. 사람 1단계. 그 다음에 죽기 직전의 단계 사람 10단계라고 해봅시다. 이때 생물학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내는데 이 과정 모두 다 사람입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사람은 지금 동물은 말입니다. 동물은 우리가 저기 세 살 때까지는 팔이 하나가 있다가 네 살 때 되니까 팔이 또 두 개가 딱 생기고 다섯 살 때 되면서 머리카락이 꼬부러지기 시작했다가 20대가 딱 되면 머리가 싹 빠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식물처럼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이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일단 완성된 성체로서 태어납니다. 규모가 작은. 그러니까 옛날에 생물학자들은 남성의 정자 속에 조그만 인간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17세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날 때부터 개구리도 아니야. 이게 얼척이도 아니고. 딱 태어난 순간 조그만 놈하고 어른하고 똑같잖아요. 생긴 게. 축소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린이용 옷이 따로 만들어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어른은 좀 우아리 좀 잘라갖고 바지는 좀 줄여갖고 딱 입었단 말입니다. 아동복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근대 초나 중세시대 왕족들 그림 보면은 어른이나 똑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잖아요. 아동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요. 그죠? 즉 인간이 여기서 아까 얼레지가 변화하는 것, 얼레지의 키네시스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지만 인간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갈 때도 물론 나이 들면 머리가 허해지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인간은 똑같은 생물학적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날 때 변화가 없잖아요. 즉 인간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생물학적으로는 새롭지 않다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영 딴판이 됐어 이렇게 말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딴판이 뭘 가지고 딴판이 됐다고? 정신세계를 가지고 딴판이 됐다고? 그죠? 즉 사람은 1단계 2단계 했을 때 요 열 번째 단계에 딱 이뤘을 때 죽기 직전에 정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정신적 완성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죠. 육체적인 완성이 아니라 이 정신적 완성이 뭐냐? 더 이상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조용히 자기 자신의 정신을 들여다보는 자기를 관조하는 삶 이렇게 살아야만 인간이 정신적으로 완성됐다고 말이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와서 나오는 최고로 행복한 삶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즉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는 생물체 그 자체로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그냥 빤히 아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냥 자기가 곧 죽을 날짜를 받아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기 인생을 싹 돌이켜봐요. 근데 돌이켜보면서 아 내가 17살 때는 팔뚝이 몇 센치였지? 네? 그 다음에 30살 때는 정말 뭐 다리 통 하나를 끝내줘. 이렇게 반성하는 놈이 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맛있게. 얼마나 잘 산다. 웰빙을 했나. 그렇죠? 즉 오로지 순수하게 나 자신에 속하는 것. 나 자신에 속하는 것. 내 정신세계에 속하는 것. 이것을 챙겨볼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촉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고고. 그래서 더 이상 새롭지 않아.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생물체 자체는 새롭지 않아. 그러나 단계를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사람이 완전히 자기의 우연하게 달라붙은 것들을 탁탁탁 털어내고 이제 온전한 의미에서의 정신적인 자기만 남은 상태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성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은 우리에게 뭐라 할까 소크라테스적인 의미에서의 그 육체라는 건 덧없는 것이 되겠죠. 이 상태까지 가는 거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이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 잠재태에서 현실태로 움직이는 이 운동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생물도 설명하고 인간의 삶도 설명하는 것이요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느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느냐? 한번 물어볼게요. 경건 씨.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생각해? 아니, 경건 씨,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맞자? 왜 안 좋아? 왜 안 좋아? 아, 저분이, 이런 빨갱이가. 국법법, 제 20, 몰라, 나 지금 그런 거 관심 없어. 국가법 법이냐? 근데. 왜 안 좋아? 왜 안 좋아? 자본주의가 왜 안 좋아? 정우 씨.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억압한다, 이 말이야. 지금 병우 씨가 아리스토텔레스 주자야. 이게 뭐냐? 인간에게는 하나의 타고난 본성이 있어. 근데 그 본성이라는 게 식욕도 아니고 탐욕도 아니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춰지면, 신뢰만 갖춰지면 그가 참으로 그 남에게 착하게 살고 자기를 성취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도 발전시키는 뭔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인 거야. 이게. 근데 그 힐레가, 저 재료가 주어지질 않아. 애초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놈들은 화나지 않겠어. 그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인 거야. 그럼 이게 뭐야? 마르크스의 생각이잖아요. 마르크스,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적 인간관을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서양 철학에서, 서양 사상에서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들 루소 알죠? 루소가 뭐라고 했어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문명이 발전하고 사유재산이 생겨나니까 사람이 망가졌다고 그러잖아.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인 거라. 문명, 이런 것들이 인간의 타고난 선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요게 아리스토텔레스주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영향을 미쳤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보통의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 그냥 현재 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런 것들 다 떠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이 규정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가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회 평등. 보통의 경우에 제정신인 사람들은 그렇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 그 기회가 왜 평등하게 주어져야 돼? 황명 씨가 왜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받아들이느냐 증명 안 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얘기지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안 돼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그만큼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어요. 인류 사회에. 그래서 저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마르크스의 인간론을 보면 가령 인간에게는 지적인 능력, 언어의 능력, 도구를 만드는 능력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조적인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창조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인간은 자기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살 수 있다. 근데 이것을 발휘하지 못하게 구조적으로 막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착취 구조의 관계다. 그게 마르크스의 말하자면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 밑바닥에, 그러니까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아주 근본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인 거라. 플라톤보다 더 좋은 얘기예요. 플라톤보다도 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게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이런 목적론의 체계,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을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봅니다. 116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아리스토텔레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그리하여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속에서 굳건히 지상에 발을 딛고 있는 이론론적인 세계의 철학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이론론적 세계의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데아라든가 형상이라든가 하는 것에 별개의 체계를 세계를 구성하지 않고 모든 목적이 각각의 사물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한 것. 이게 이론론적 세계.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118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11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철학의 역사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숙명적인 대결관계로 기술해왔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스승이자 20년 동안의 버신 플라톤과, 아, 이게 말이 돼요? 스승이자 벗이라는 게? 저는 이런 소설 보면 좀 짜증나요. 스승과 벗이 될 수 있어요? 전현식 군 어떻게 생각해요? 서양에서 책 소문 같은 데 보면은, 뭐 한때 나의 스승이었지만 지금 뭐, 신이 하는 벗이 누구에게 이렇게 표현을 책들이 있다는 거 하고, 알아, 나도 많이 봤어. 근데 그게 될 수 있냐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한국적 정서? 그러니까 나하고 벗을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어? 함 죽어. 어. 하지 마. 무슨 벗이야, 벗은. 벗 안 돼. 나는 한 번도 내 선생님 벗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내가 87년에 석사과정 들어갔기 때문에 20년이 넘었는데 벗은 무슨 벗이야. 계급장 계급장 뛰고 붙어보자는 얘기야 뭐야? 짜증나. 아, 나도 전현식 군이 말한 것처럼 책에 보면 뭐 나의 스승이자 벗인 뭐 이렇게 어? 뭐 뭐야 버거킹에게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이 자식들이 지금 어디서 이런 싸가지 없이 이것들이 막 콩가루 같은 놈들이 와래가 없어가지고 막 짜증이 나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제 생각에 동의하죠? 안 하신다면 알아서 하시고요. 저도 강요할 생각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안 돼, 전현식 안 돼. 나 좀 봐봐, 자세히 봐봐. 뭐 벗 할래? 어, 단식 벗 할 거야? 아, 하지 마. 하지 마. 응? 개 짜증이야. 아. 결별할 생각, 결별 이런 거니까 둘이 사귄 것 같잖아요. 그게. 사물들의 형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요게 중요한 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목적, 형상이 있다는 것. 요것을 세팅 안 하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형적인, 모범적인, 고전적인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의 특징이 뭐냐? 요거의 목적, 형상, 궁극적인 게 있다. 요게 세팅 돼줘야 돼. 그게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나쁘게 말하면 콩가루라고 그러고, 좋게 말하면 포스트 모던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하다는 게 그거예요. 네? 포스트 모던이 특정 시기 1980년대 이후의 철학사조나 문해사조 이런 걸 가리키는 말도 되지만, 그냥 그런 포스트라는 말이 뭐냐? 시기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기 다음이란 말이잖아요. 포스트. 근데 사실은 이 하나의 패러다임을 벗어난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패러다임이 뭐냐? 고전적인, 전형적인 패러다임을 벗어난, 규범에 어긋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뭐냐? 목적론을 인정하지 않는, 궁극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포스트라는 게. 그런 걸 다 묶어서 포스트 이론이라고 그런 거예요. 포스트 이론. 하지만 그의 형상은 역시 그 사물 안에 있으며, 그랬죠. 요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형상, 목적이 사물 안에 있고 사물 너머 어딘가에 있는 것은 플라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보다도 더 과학자의 면모를, 자연과학자의 면모를 지닌 사물 안에 형상이 들었으니까 이제 사물을 관찰하고 드립해야 되지 않겠어요? 플라톤은 눈앞에 보이는 사물 안에 형상이 없는데 뭘 그렇게 집착하겠어요?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119페이지 오른쪽으로 오면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또한 저 너머에 도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있죠.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자연현상들은 그 안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분석해보고 쪼개보면 목적을 알 수 있겠죠. 씨앗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쪼개볼 수 없어요. 정신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 그거는 미디어 같은 거죠. 그걸 쪼개본다고 해서 할 수 없잖아요. 가령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의 삶의 목적을 쪼개보기, 알아내기 위해서 저를 쪼개봐야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제가 설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그냥 여기서부터 길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가져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결국엔 여기서 저 너머에 도달한, 여기 플라톤적인 이데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정신적인 세계를 인정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을 넘어서 이 우주 전체에도, 이 우주 전체에도 그러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목적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신. 신. 그게 부동의 원동자라는 말로서 신. 신. 그게 뭐냐면, 123페이지 나와있어요. 신. 두 번째 문단, 맨 마지막 문장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철학자의 신. 이렇게 돼 있죠. 설명이, 이 책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요. 철학자의 신. 여기까지 하고, 121페이지를, 요 앞으로 잠깐 넘겨, 121페이지를. 121페이지에,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그는 사물의 잠재태와 이 잠재태를 규정하고 이끌 내적 원리에 대해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잠재태가 현실태로 가는 과정을 설명해야 된다.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이에요. 플라톤에게 개별 사물들을 규정하는 형상은 바로 그 개별 사물들과 완전히 구분되었던 반면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에서 어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설명할 때는 그 현상 바깥에 있는 또는 저 초월적인 세계에 있는 이데아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안에 들어있는 놈을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얼레지의 씨앗을 가지고 얼레지를 설명하지, 얼레지의 이데아를 가지고 얼레지를 설명하지 않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사물들의 형상은 바로 그 사물의 가능성을 인정한 내적인 원리이다. 그리고 플라톤은 때로 무한히 많은 개체들에 관여하는 하나의 형상이 있다고 말했던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각각의 사물 안에 다 각각의 목적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나무, 이 사람, 이 말과 같이 개별적인 사물들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4페이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진료인, 형상인, 목적인, 동력인 뭐 이렇게 나오는 건요. 흔히 말하는 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이거 따져 묻기 시작하면은 여, 이 로버트 솔로몬도 얘기했지만 이 책 한 권 전체 이 책이 지금 거의 한 500페이지쯤 되는데 500페이지를 다 써도 모자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요 부분 제가 오늘 설명한 부분 그곳에 해당하는 내용만 책에서 읽어보면 그 다음에 129페이지 밑에서 맨 밑에 문단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을 엄밀히 말해서 목적론적이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목적에 의해 규정된다.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즉각적인 목적들을 갖고 있지만 즉 저 버스를 타고 뭐 저 있잖아요. 당장 해야 되는 뭐 밥을 먹어야 하고 배가 고프니까 뭐 이런 거. 또 궁극적인 자연적 목적이나 타고난 뭐 이런 뜻도 돼요. 이렇게. 여기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인간 존재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 또는 각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 않고 다르고 또 각각의 사람들도 아직은 잘 모르죠. 내가 관식씨한테 관식씨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알아요 몰라요? 인생의 목적이 모르지.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가는 거죠. 그 모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재수 선생님 전 보러 다니셔? 왜 안 가셔? 인생을 왜 그렇게 사세요? 네? 자기가 알아서 사시는 거예요? 야생과 함께? 그러면 전부로 가? 전부로 가요? 전부로 가요? 나는 보는데. 왜 보겠어요? 왜 전부 보겠어요? 내 팔자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알아보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어떻게 타고났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궁금해? 그대로 그게 내 삶의 목적일 것인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기 어려울 때 그때 전보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그 시점이. 즉 인간에게는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인간의 고통인 거라. 그게. 그러니까 가끔은 아 그냥 짐승처럼 사는 게 짐승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전현식 군 어때? 별로 없어? 그러면 날마다 막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의식하면서 하나? 지금이 어? 지금이 좋다고? 지금이 어떤데? 어떤 목적이 있어? 혼자 생각하는. 그럼 둘이 생각하나? 자기 인생을?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답이 나와? 답이 안 나오는데 뭐가 좋다고? 동물이 낫잖아? 동물들은 그냥 고민 않고 그냥 딜이, 어? 때리 묻고 막, 어? 그러니까 결단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어가지고 엄청 추진력이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인간이 아닌 거라 사실. 여러분들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뭐야? 생각이 없는 놈인 거예요. 응? 3메가쯤 되는 애들이 그게 추진 막 이거 앞뒤 안 보고 막 확 밀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부터 저한테 강의를 들은 사람은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다 그걸 이제 아예 좀 새겨놔야 돼요. 조금도 의심과 조금의 의심도 없이 과감하게 밀고 가는 사람은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왜?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제일 첫 번째 인간은 본성상 알물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물 추구한다는 게 뭐냐면 뭔가 궁금해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죠. 알매 궁극적인 대상이 뭐예요? 최후의 알매 대상.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가 어떤 놈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한다 이거. 근데 내가 어떤 놈인지에 대해서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가는 게 잘 가는 걸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추진력 있게 못해요. 항상 체크한다고. 그래서 추진력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남도 망가뜨려요. 왜? 옆에서 의심하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쓰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 병들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정말 병들어요. 추진력이 강한 사람들하고 일하면 병들어요.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목적이 결국 자기가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이 인간의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는 이 규정을 갖다가 인간의 자기 목적은 자기가 규정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기 완성적 존재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혜 씨 얘기해봐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아, 저런 학생들이 다 F를 받기 마련이지. 선생님이 아부하려는, 아부를 통해 자기를 완성하려는, 성적을 완성하려는 거지. 그것이 자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해야 돼. 그죠? 의심해. 그러니까 자기 완성하고, 자기 완성의 방법이 뭐냐? 의심인 거예요, 의심.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내가 이 의심을 습관화해야 습관화. 자기 완성도 좀. 근데 자기가 자기 혼자서 의심하고 자기가 자기를 반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쉽지 않으니까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선생님.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나한테 계속 물어본다고? 짜증나게, 씨. 부르지 마. 책? 만화책? 철학책? 아부를 통해 이게 학점을 완성하려는 학생들이 너무 많네. 철학책 됐건 뭐가 됐건 이게 자기 자신의 근본에 대해서 탐구한 책들을 끊임없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다른 사람에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서 자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남하고 아 쟤는 뭐야 에쿠스 타는데 나는 소나타밖에 못한다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비춰보라는 게 아니라 타인의 정신세계와 나의 정신세계를 항상 같이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책들을 봐야 돼. 그래서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책을 보면 안 되고 꽝장수 야곱 이런 거 보지 마요. 하나만 한 얘기 뭐 도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하고 똑같지. 제가 세대명이 야곱인데 그냥 꽝장수 야곱을 봤는데 뭐 어쩌라고 씨.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해 궁극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 거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행복 혹은 더 일 장악하면 잘 지낸 일 그죠? 거기 그리스어 단어인 에우다이모니아 잘 지내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우가 좋은이란 말이죠. 좋게 지내는 좋아 이때 이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13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그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하나의 중요한 난제를 지적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관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관조라는 게 네, 알렉산드로스 제국 시대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이것을 이제 로버트 솔로몬이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술하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조화로운 삶이란 것은 당시 그리스 도시국가에 대한 정확한 서술인 동시에 향수의 문제이기도 했다. 이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런 종류의 인생과 그런 종류의 정치적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불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전쟁에 의한 황폐와 아테네와 다른 모든 도시국가들이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으로 편입된 것, 정직과 충성심과 가족적 가치 등 전통적 규범에 몰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의 영광을 기울게 했다. 이미 후에 니체가 주장했듯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및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대가당파들, 즉 이미 빠르게 쇠퇴하고 있던 사회의 대변인들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스토아 학파나 에피크로스 학파나 회의주의 학파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 오면 세계는 몰락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심각했죠. 환경 파괴도 심각했고. 짠한 일이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들이 그의 윤리학에서 허겁지겁 움켜진 부분이 관조하는 삶이라는 이상론임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관조하는 삶이 최후로 등장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현실 도피에 불과한 것일 수 있었다. 이거죠.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볼 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8년의 한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있잖아요. 이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니에요.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해? 뭐 왜 아니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증거를 대봐. 뭐 때문에 불행한 사회라고 생각해? 응. 그럼 뭐 다른 데 가보기나 했었어? 학생들을? 아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안 괴롭히고? 대학생. 맛을 좀 봐야겠구만. 응? 오늘부터 옥상에서 한번 맛을 좀 봐. 뜨거운 맛을 좀 봐야겠고. 어떻게 불행한 사회라고 생각해? 왜? 키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닐까? 키가 작아서. 단지 키가 큰, 성키가 비슷하면 그냥.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지금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데,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나도 그래. 나도 아직 키하고 성키가 비슷해가지고 기회가 없어. 어, 그랬어, 나, 예전에. 내가 대학 교수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니까, 아, 강단에 서기는 부족한 길이다. 참. 제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한국 대학에서 우리가 얼마나 날고 기어봤자 세계적인 철학자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한국의 대학에서 그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을 뽑는데, 왜 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왔다는 그런 조건으로 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저 아이러니예요, 제가. 애시당초 이게 서류 심사 자체가 안 돼.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 점수가 안 나와. 자격 조건이 주어지질 않아. 말은 그렇게 돼 있지, 말은. 박사학위 소지자. 근데 그 앞에 보이지 않는 괄호가 있어. 외국 박사학위. 그것도 아프리카는 안 돼. 미국, 독일, 프랑스. 이 세 군데, 영국도 잘 안 되고, 진짜 그게 좀 이상해. 그게 참 이상하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8년에 한국 사회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상위 1%도 안 되지. 근데 엊그저께 조선일보 송희영 그 칼럼에 보니까 전 조선일보 제일 열심히 보는데 한겨레는 볼 필요 없어. 내 생각하고 똑같은데 무슨 자기 위안을 얻자고 그걸 봐? 조선일보를 열심히 봐야 돼요. 이상하게. 이 새끼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봐야 돼. 이상하게. 열심히, 내가 조선일보를 제일 열심히 봐.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에 막 스포츠 조선까지 다 보는데 인터넷으로. 아우, 그냥 왜 이렇게 뜨거운 레이싱 걸들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송희영 씨가 칼럼을 썼어요. 지금 현재 한국사에서 극도로 불안한 그 고용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600만 가까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600만이 불행하게 사는 게 낫겠어? 1%가 불행하게 사는 게 낫겠어? 공리주의로 따져보자고. 1%가 불행하게 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부세에 대해서 반항하잖아. 그럼 아, 내기 싫으면 팔고 이민가.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 새끼들은 전두환이가 대통령을 하든 박정희가 대통령을 하든 이명박이가 대통령을 하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은 지금 아닌 말로 이 저기 아기 공룡 둘리가 대통령을 해도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전두환이가 대통령을 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전두환이가 이명박이다 보다 낫다고 그러냐. 지금 이명박이가 대통령을 하니까 600만이 이제 1000만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면은 몇몇 사람도 그래요. 그냥 대통령이니까 내버려 두지. 뭐 그렇게 난리를 죽여. 지는 괜찮아. 지는 어쨌든 현금 자산이 한 5천 정도 있는 인간들은 괜찮다니까. 현금 자산이 500도 없는 인간들 있잖아요. 계속 마이너스도 안 되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도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이 1000만이라니까, 한국에. 그럼 나머지 사람이 양보하는 거야. 그럼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들은 그냥 팔고 떠나면 돼.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숫자로 계산해보자, 이거지. 민주주의는 어차피 숫자 계산하냐?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미디어 오늘에다 칼럼 쓸 거예요. 600만 대 20만. 딱 쓸 거야. 20만은 떠나라. 600만이 좀 행복해야지, 딱. 불쾌하냐? 떠나. 우리는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 한국사에 2천만이에요? 떠나라, 니네는. 방학마다 놀러 가는 애들, 이제 오지 마. 이렇게 쓸 거야, 내가. 나 어때? 왜? 맨날 철학자가 있다고요? 철학자로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뭐 철학자 영원히 뭐 아리스토텔레스만 얘기하라고 믿어? 그잖아. 나 요즘에 이제 쌍티나기로 했어, 아주. 지금 한국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행한 사람이 많아. 그럼 이 혼란스럽고 불행한 이 사람들에게 아, 뭐 멋진 그 뭐 모든 게 하늘에 달렸습니다라든가 도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라든가 이런 거 다 소용없어. 그냥 현실적으로 뭐 관조하는 삶을 살아라. 전 철학에서 관조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관조하는 삶을 살아라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웃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 뭐예요?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을 추방시킬 방안을 제시해서 그죠? 어차피 우리는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이를 악물고 이빨이 다 빠지도록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도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 그죠? 우리 절망했어. 좋아. 절망했으니까 증오해. 종부세 내는 애들 떠나. 그리고 가서 파워펠리스 좀 묻자. 제가 전에 저 도곡동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할 때 제 자리에 이렇게 근무하다 아우 피곤해가지고 고개 책상 의자를 뺑그로 돌려고 창밖을 탁 보면 파워펠리스가 보였어요. 제가 탁 보면서 언젠간 저걸 무대할 텐데 이렇게 생각해서 탁 이렇게 뒷짐을 지고 내가 언젠간 저것을 참 폭발시켜야 할 텐데 사람들을 선동해야 되겠다. 이론을 만들어야지. 근데 그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모르는 우리 오사마 균라덴이라는 놈이 하나 있는데 오사마 균라덴 옆에 와서 부장님 저 타워펠리스에 우리 언제 한번 살아봐야죠? 그러더라고요. 야 미친 새끼 균라덴 새끼야. 비행기 타고 와서 이마 폭발시킬 생각을 안고 균라덴 별명이 이 새끼 아깝다 이놈아 그랬거든요. 부장님 언젠가 우리도 저런 데서 한번 살아봐야죠. 그 생각은 개소리예요. 그죠? 증오의 철학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요즘 아주 여러분들 철학자 이런 얘기하는 거 이상하죠? 아니에요. 정윤 선생님 내 말이 딱 이렇게 관주의 철학보다 훨씬 더 와닿죠? 우리는 결핍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언짢아 하는 거잖아요. 차이를. 그죠? 사람들이 지금 아니 과음병 쇠고기에 들어오면 안 먹으면 돼요. 그냥 채식주의자가 되면 돼. 근데 왜 화났어? 개무시해서 화가 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우 먹을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난 300억 부자니까 한우 먹을 거야. 니들은 사 먹지 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오의 철학을 만들어서 모든 얘기 증오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응? 완전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이룬 거야. 이게 이 아리스토텔레스 당시 그리스가 중우정치라고 그랬잖아요. 어리석어도 좋아. 모두가 어리석고 그들이 모두 다 평등하게 행복하다면 사람 살만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타페로 갈 거야? 자기? 응? 뭐라고? 아파트도 싫어? 나도 아파트 팔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개운해. 어쨌든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 관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몽롱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이없는 철학입니다. 여러분들은 철학을 공부를 하든 사회학을 공부를 하든 무슨 과목을 공부를 하든 야생화를 하다못해 연구를 하든 간에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해보는 것.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게 꼭 필요해요. 다음 주에는 스토아주의 이거 할 건데요. 이제 조금 널널한 마음으로 읽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해버렸으면 요 지금 아까 제가 첫 시간에 한 세트 돌렸잖아요. 요 한 사이클만 딱 돌아가면 생각하는 방법이라는 게 기본적인 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부터 얘기할 때 가령 뭐 아 그거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딱 이런 거 플라톤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뭔지 알겠죠? 응? 이데아와 현상,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사물 안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로. 다음 주에는 이제 험난한 시대. 스토아 철학 회의주의 에피쿠로스 학파 이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인도의 신비주의와 논리학 요거는 할지 말지 좀 생각해보는데 베단타에 대해서 잠깐 하기는 하겠습니다. 베단타 철학의 베다 고대 브라만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트 1이 끝나죠. 고대 철학이 수고들 하셨습니다.